일상 속의 Timmy Time. 버튼을 눌러 지금 딱. 틱틱틱틱틱 짜릿한 러브밤 말러밤. I want it. 오묘한 구름이 떠져. I love it. 그 눈을 감아보는 시간이 잠시 멈춘 것만 같아. 깜짝 놀란 나의 숨을 참아봐. 지금 딱